자체 마켓 브라우저를 제공하고 있는 뭐 치우360도 네. 현재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는 중국에 대한 어떤 뭐 그 구매력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네, 그런 네.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어쨌거나 계속적으로 알리바바에 대한 어떤 그 좋은 내용이 나 어제도 사실은 이제 야후에서 이제 원래는 알리바바를 쪼개서 스핀오프 안 하겠다고 네,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네. 사실은 뭐 코어 비즈니스인 이제 인터넷 쪽을 이제 팔고 네. 포털 쪽을 팔고 이제 투자회사로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겠다고 해서 네. 어제는 좀 장이 올랐는데 안타깝게도 시장이 좀 너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약세 마감을 했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알리바바에 대한 어떤 그 집중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재 제 포트폴리오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 그 포트폴리오 보여줄 네네. 수 있어요? 네, 아니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 저희가 이 뭐죠? 이 영문 W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 그 왜 아직 안 네. 준비한 돼요? 좀 이게 다운받는 시간이 걸려갖고요. 아, 내일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내일 보여드리는데 저희 추천 종목에 보면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JA 솔라라고 하는 JA 그 SO라는 신보를 갖고 있는 네. 태양광 에너지 회사 쪽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바바가 전체 한 50% 넘어가는 이제 그 갖고 있는데 네. 비중 갖고 있는데 전부 다 중국 관련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중국 관련인데 중국 주식이 산 게 아니라 미국에 예. 있는 중국 그게 예. 오히려 수익이 좋았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한 분이 회원분들이 네. 말씀하시기를 이거 완전 중국 주식이네 다 중국판이다. 그래서 일단 네. 사실 알리바바를 말씀드릴 때도 아 이게 또 아 왜 하필은 중국 회사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그런 거 다 버리고요. 그런 거 다 버리고 순수하게 어떤 기업의 내용들, 기업 성장성을 본다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알리바바 쪽 아니면 뭐 중국 관련한 장사하고 있다든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한국인이 현재 지금 뭐 아까도 커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어떻게 봤어요? 제가 이제 다 봅니다. 일을 안 하고 컨닝을 하셨네. 예, 그래서 보는데 한국에서 백종원 씨가 이제 지금 백다방을 하고 제 이제 가까운 지인이 실제 백다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요? 네, 하고 있습니다. 창업비용 8,600 플러스 알파 냈네. 그게 이제 한 1년 전에는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했고요. 지금은 올라가고 있고 마진 폭도 많이 줄어 있는 상황. 아 저가 중에서는 내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네, 백다방은 네, 혼날까봐. 네, 근데 로열티가 제일 비싸. 백다방을 저가 중에 저가 중저가 네, 브랜드 중에. 네, 그래서 근데 백다방을 밀고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고요. 무슨 이유냐? 또 스타벅스가 현재 중국에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매장이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자면 한국 사람들은 커피 맛을 모른다. 네. 네, 모른다는 게 정답이랍니다. 그래서 커피 맛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싸면 팔린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회사 될 것 같은 느낌 확 들지 않니? 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커피 점심식 사고 혹은 뭐 저녁을 먹고 나서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 저희가 하면 아주 맛있는 커피가 있는데 갑시다 이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면 좀 싸고 양이 많고 예. 한국 맥널티 좀 기억해라. 맥널티. 맥널티.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그게 의아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차를 많이 마시는 문화 때문에 회에 대한 어떤 감각들이 상당히 좀 예민하다 보니까 커피를 마시면 사실 스타벅스의 커피를 저도 잘 뭐 모르겠습니다만 맛있다 스타벅스 커피가.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아닌가? 예, 중국에서 어떤 판매가 좀 일어나고 있고 현재 뭐 90개 도시에서 지금 뭐 매장이 하루에 한 개씩 생긴다고 이런 뉴스가 있는데 저도 커피를 잘 모르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수많은 커피 조그만 뭐 싸고 이런 것들이 잘 먹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중국은 약간 좀 틀리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그 최근에 이제 그 8월 달에 제가 런칭했잖아요. 네. 8월 달, 9월 달 런칭하는데 제가 1호로 추천한 종목이 사실은 이제 스미스 앤 웨슨이라는 그걸 또 어떻게 알아? 나중에 그러면 되잖아요. 네. 스미스 389개 이런 거. 두 번째로 올해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넷플릭스가 1등, 스미스 앤 왓슨이. 네. 저희 정혜연, 첫 1호 전 정혜연님께서, 야, 종목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총 만든 회사를 추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실적이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도, 그저께도 뭐 한 5% 가까운 폭등세를 보였고, 최근에 보면 52조 깔끔하게.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건데, 또 그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 마켓 글로벌 마켓 뷰에서 말씀드렸지만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팔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총기 아니었습니까? 18만 5천 장이 봤어요, 저도. 예. 팔리는 사실 좀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왜 어려워요? 사실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 때 이 게시판에 글들이 엄청났어요. 제가 더 신나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1년에 한 번 주목하는 그 수요가 있잖아요. 빅토리아 시크릿 네. 그거 했잖아요. 네. 저도 당연히 봤죠. 네. 그게 다 보는데요. 1, 2분 15초 만에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이 영상을 갖고 있는데 내가 욕먹을까 봐 안 보여준다 내가. 1, 2분 15초에 빅토리아 시크릿의 가장 섹시하고 가장 멋있는 걸 한 번에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왜 방송을 틀까 말까 했는데 엘브랜드가 사상 최고예요 제 말은. 네네. 그거 엘브랜드가 올라가는 게 언더아머랑 같이 내년에 스마트 웨어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그러냐 그게 정말 기가 막히죠. 예. 빅토리아 시크릿 이번에 났잖아요. 그저께 났죠. 그저께 방송했죠. 예. 예. 그래서 약간의 그 이제 한국 분들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약간의 뭐 좀 차이가 있는. 그래서 총기 회사가 왜 이렇게 잘 나가냐. 또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최근에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욱더 총기가 필요한 게 아니냐 쪽으로 가면서 총기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원래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사설을 앞에 안 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90년 만에 처음으로 사설을 앞에 실었는데요. 그 내용이 총기에 대한 내용일 정도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미국 주식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한국의 투자 문화하고 좀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약간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총기 같은 것도 추천하게 되면 이게 아니다. 하지 마라 해서 제가 이제 내렸던 적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또 중국 관련 회사를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지금 한국 내 국내에 있는 중국 회사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회사의 규모도 있고. 아 형님. 예.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 그 아까 그 빅토리아 시크릿 얘기 좀 해야 돼. 이런 게 네.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네. 근데 아까 총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럼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 이거는 제가 미국의 헌법 정신이나 미국의 건국 정신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총기라는 건요 미국의 독립 정신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총기 그 규제가 잘 안 될 거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네. 미국의 법을 쪽 많은 사람은. 근데 계속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왜 저도 그 이미 하셨겠지만 그 관심 있으면 사셔야 된다 보고 있는 게 왜냐면 이게 머신건이 뭐 그 정도 아니다 그거가 미국의 일부 대학은 이미 권장사항이에요. 총각고단이라고 권장사항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게 뭐 좋고 나쁠 거나 해서 그런 게 있겠고요. 제 화면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 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제 화면이요. 제 화면 잡으세요. 빅토리아 시크릿이요. 아까 1분 10초라는데 약간 또 거짓말했네요. 1분 20초짜리 CNN에서 제공한 화면입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CNN 유튜브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보시면 딱 느낌 와요. 이게 제가 괜히 이게 섹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 톤이 항상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언더아머랑 같이 나오는 거가 스마트 웨어를 강조 또 강조 또 강조하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L 브랜드. 그러니까 심벌도 시어와 LB입니다. LB 맞죠? 예, 예, LB. 그 U의 언더아머는 언더아머 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이렇게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다 버리고 추천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갖고 근데 저는 뭐 굳굳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 어쨌거나 총계 회사 내렸지만 중국 관련 회사들은 계속 내용을 올리고 있고 이번 주에도 저희 월요일날 배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배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이 솔라라고 있는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추천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 장이 3일 연속 떨어졌기 때문에 뭐 주가 하락세를 뭐 이어지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지 사실 저희가 가장 맹점이 최근에 좀 회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가장 맹점이 1시 2시까지 하고 나서 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나가시죠. 내일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죠? 하여튼 0W 안 되면 오질 마요 내일이요. 오질 마 진짜로. 아니, 그게 있어야지 핵심이. 그래야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아니죠. 제가 못 보여서 안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한 다른 방송에서 하지만 또 그게 또 정연들에 대한 또 예의도 아니고. 아니, 제 말은 영무 W라는 것 자체를 보고 싶다는 얘기지. 자체를,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영무 W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있으시니까 제가 내일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한 열흘 동안 영업을 했지만 열흘 동안 계속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내용들.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회사. 보다는 또 나가서 CRM이라는, CRM이라는, 네. CRM을 갖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CRM이라는 어떤 이제 뭐, 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객 관리, 고객 관계 관리, 솔루션이라는 어떤 CRM을 계속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salesforce.com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박이죠, 대박. 네, 대박이죠. 네. 어쨌거나 주가 상승세도 굉장히 뚜렷하고요. 또, 이 회사 말고 제가 이제 4개 회사를 묶어서 매일매일 거의 매일 어제까지도 계속 분석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국에 계신 이제 정리원분들은 고객관리 중요하지, 고객관리 중요한데 굳이 salesforce.com이라든지 아니면 뭐 링센터럴 서비스 나오라든지 또 사이엑스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런 회사를 계속 얘기하면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사의 어떤 크고 작든 간에 결국 중요한 거 인사, 행정, 총무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고객들의 어떤 동선들, 고객들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뭐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영업적인 전략들이 수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그 각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가 Salesforce.com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 말씀드렸네요. 지금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도 Salesforce.com 코리아가 있고요. 우리나라 회사가 네. 여의도에 있을 거예요. 예, 들어가서 네. 보시면 뭐 간략하게 회사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어쨌거나 CRM이라는 내용에 굉장히 많은 예, 그 이슈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의 이슈는 아니고요. 조금 뭐 지난 내용이지만 어쨌거나 Salesforce.com이라는 회사를 한번 미국 쪽 측면에서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관계관리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뭐 본사를 두고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 및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을 이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회사에 서버를 두지 않고, 회사 서버 두지 않고, 내가 쓰는 만큼만 네. 써서 상당한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보통적으로 얘기하면 서버를 두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다 보면 사실 그 비용보다는요, 인력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한 사람의 그 관리하는 사람을 쓰려고 그러면 뭐 최소한 저희 수준에서 보면 연봉이 한 1억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비용들이 세이브 되는 거죠. 그래서 난 5천만 원 정도 열심히 할 텐데. 예, 하여간 뭐 좀 이제 많이 불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건 돈이 줘야 되는데 그런 인건비 절약을 좀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하여간 인건비에 대한 많은 부분을 세이브 할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 좀 보여주세요. 차트. 차트요? 네. 차트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CRM. 아니, 그러니까 W가 안 되니까 다 차트가 안 나오잖아, 바로. 그래서, CRM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생산, 구매, 인사, 회계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분야가 CRM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고요. 또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커스터마이즈 해서 이제 회사에 맞게끔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회사건 간에 내가 진정한 고객들의 속성을 파악해서 회사의 매출을 올리는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이 Salesforce.com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하시면 상당히 이제 그런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성향, 속성을 파악해서 기업의 마케팅 방향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영업과 매출 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CRM 분야에서는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기업의 심벌 역시 CRM으로 네, CRM이잖아요. 예, 제가 상당히 상징적이죠. 그래서 네. 뭐 예전에 제가 페라리가 심벌 레이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상징적인 어떤 심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이 업계에서는 1등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Salesforce.com이라는 거 자체가 그 클라우드 컴퓨팅과 CRM의 접목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회사가 하는 일이. 그래서 그거를 CRM이 그래서 Salesforce.com 올라가니까 그렇게 클라우드 디자인 커지고 CRM에 맞먹으면서 이게 회사나 그리고 개인적인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같이 떠다니는 거가 요새 이번에 혹시 가보시면 이게 엄청 크잖아요. 그걸 개인이 잘 안 쓰는데 아이패드 프로가 그 용도로 다 나오는 거예요. 애들 많이 쓰는 거가. 그래서 그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증권사들 보면 그 CRM 그 태블릿 갖고 많이들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큰 그림이 회사 그 고객 관리까지 다 들어온다는 것이 그런 클라우드이겠고요. 그걸 노리는 애들이 이런 걸 보고 한국에도 있을까 하는 애들이 참고로 말하면 더존 비즈온을 이렇게 꿈을 꾸는 비즈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 더존 비즈온이야 한글과 컴퓨터가 이런 걸 노리는 거죠. 한글과 컴퓨터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그 본류가 Salesforce.com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Salesforce.com이 되면 그런 게 말이 들수록 자꾸 이제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 하드에서 빠져나가고 빼져나가고 도망가고 하고 그러니까 반도체 하니까 자꾸 그러지만 이걸 클라우드로 가는 거죠. 클라우드가 싸고 비싸고 따라 속도가 늦는 게 아니라 보안 때문에도 이걸 많이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를 그 아예 다운 못 받게 하고 그 카피를 못 하게 하고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Salesforce.com 이거는 2-3년째 올라가죠, 이게요? 예, 맞습니다. 계속 수년 전부터 이거 탑픽으로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세일즈바라.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장우성님이 계시는 거는 정말 고마워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빨리 뭐. 아니, 천천히 하시고 내일 하셔도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중요한 건 차트인데 차트를 안 보여주니까 내일 보여주셔야 돼요. 네, 차트는 있으니까 보여드릴 거고요. 어쨌거나 세일즈포스닷컴의 어떤 이제 관련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쪽으로, CRM 쪽으로 어떤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당연히 18.4%. 물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년째 지금 시장 점유율이 1위를 점하고 있고요. 2위로는 뭐 SAP도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오라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IBM도 있습니다만 단연 1위는 Salesforce.com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Salesforce.com의 어떤 사용자들 보고 있는데요. 아까 주가가 상당 부분 오랫동안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다면 그 부분은 2010년도에 200만 명 정도에 다다랐던 유저가요. 네. 1년 단위로 100만 명씩 늘어납니다. 100만 명이 아니고 100만 사용자죠. 그러니까 그게 조그만 회사일 수도 있고 큰 회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어떤 기업의 어떤 숫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최근에 2015년까지는 한 600만 개 현재 그 유저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2016년, 17년에도 똑같이 100만 개씩 늘어나서 2017년에 가면 약 한 800만 개 유저가 들어오지 않겠냐 하는 게 예상치에 나와 있고요. 주가는 뭐 그 좀 이걸 아셔야지 또 검색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심볼은 CRM이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현재 80% 언저리에 와 있는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52주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연중 고점에 와 있다. 최근에 시장이 조금 떨어지면서 좀 조정을 받은 것 뿐이고요. 시가총액 62조고 기관 보유량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네. 정도에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 목표 주가는 현재 뭐 등급은 바이고요. 매수고 그다음에 한 90%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뭐 세일포스닷컴이 이거 좀 된 내용인데요. 이게 한 뭐 여름? 한 6월달, 5월달 얘기인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세일즈포스닷컴을 인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관심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세일즈포스닷컴에서 가격이 안 맞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다른 내용 때문에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일즈포스닷컴에서 됐다. 우리는 안 한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길을 가겠다 해서 일단 그 M&A가 깨졌는데 어쨌거나 한가에 나오는 얘기는 뭐 50억불 아니 그 50조를 줘야 되냐 뭐 70조를 줘야 되냐 우리나라 돈을 하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은 M&A를 실패했다는 점 그리고 그때 한번 좀 이슈가 됐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회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계속 매일 얘기하면서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다면 이런 회사들의 가장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문제점은 아니고요. 비용들이 상당한 비용들이 R&D 비용으로 많이 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R&D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회사가 흑자가 나는 현재 상황은 아니고요.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드디어 나와요. 예, 드디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예. 드디어 나와. 드디어. 예, 주가 차트를 이제 잠깐 예. 짧게 본 거예요. 일봉 예. 차트고요. 한 예. 6개월 정도 차트를 예. 보고 계시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는 상당한 윗부분에 예. 와 있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예.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다른 회사들 이제 관련 회사들은 예. 제가 또 내일 추가 설명드리면서 차트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예. 차트는 건 예. 그 안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내일 제가 추가적으로 예. 얘기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왜 그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제가 추가적으로 좀 제가 아는 거 제가 뭘 알겠어요. 솔직히 그 제가 좀 아는 걸 좀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저는 그래요. 요즘 보면 클라우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내년도 클라우드. 근데 저도 분명히 될 거라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액티브X가 없어지고 오늘 보면 뉴스 많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니까 네. 이제 액티브X가 제재 바뀌고 이렇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이제 하드 뭐 이런 거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이요. 네. 그러니까 OX가 지금 무조건 윈도우 안에 돌아 그런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크롬에서도 되고 그러니까 태블릿에서도 마음대로 주식하고 그러는데 기존에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웹 기반으로 그냥 공인인증 돌게만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 화면만 잠깐 잡아주세요. 제 화면이요. 제가 그 전문가님 할 걸 내가 다 하잖아 지금 이거를. 이게 보세요. 이 화면이요. 10년짜리 주가인데 계속 올라 계속. 계속 올라. 네.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는 걸 이해 정말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더존을 자꾸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존을.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만 얘기하면 우리는 더존만 보단 말인데 전 제가 이걸 뭐 장담할 건 아니죠. 주식을 장담을 쓰면 더존을 할 게 아니라 이걸 사셔야 돼 지금이요. 왜냐하면 더존이란 거가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존은 우리나라 회계 시장을 꽉 잡고 있잖아요. 회계 시장 꽉 잡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회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거죠.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다 돌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은 대기업을 상대하는 애들이에요, 지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클라우드 시장이 계속 보안이 커지면 우리나라 그런 그 세일즈 그 CRM을 누가 하냐면 물론 삼성 SDS하고 다 하죠. 자기네 걸 하지만 결국 삼성 SDS가 손잡고 하는 애들이 세일즈포스닷컴이에요. 이게 커지면 세일즈포스닷컴이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그래서 맞아요. 저는 늘 말씀은 오리지널 사셔야지 왜 곁다리 곁다리에서 쫙 한국에 관련주를 찾아낸 거죠.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요즘 회원 많이 늘어나셨다면서요? 네, 네. 제가 누군지 모르고 저 아무 상관 없지만 그분들이 복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낸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인 것도 있죠 분명히. 지금 컨텐츠는 대한민국을 사게 되는 거 맞잖아요. 리니지 지금 드디어 리니가 이제 드디어 정신 차려서 리니지가 모바일 버전 나오는 게 지금 5년 만에 더욱 나온 거잖아.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거 아니야. 리니지를 아직까지도 주동 전문가 그거 할 거 아니야. 그거잖아 예를 들면 그래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최고도 있지만. 클라우드의 CRM 세일즈 이거죠. 누가 뭐래도 세일즈포스닷컴이 1등이에요. 내년에도 1등, 후년에도 1등 가는 그거 이게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했는데요. 이게 IBM도 얘기 많았던 거거든요. 네, 근데도 안 됐는데 이게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은 정문 W.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